우리가 하이델베르 교리 문답 이제 제39문부터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 39문의 질문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심.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달리 돌아가신 것보다, 달리 죽으신 것보다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우리가 사도신경에 고백할 때 지금 그 사도신경의 내용들을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 해설하는 내용들을 살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하신 사역이 낮아지신 사역이 있고 비하의 사역, 그리고 높아지신 사역, 즉 승기의 사역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데, 왜 그럼 십자가여야 하냐는 거예요. 이 39문의 질문은 왜 십자가여야 할까요? 가령 예수님께서는, 우리 전사님 잘 말씀해 주셨는데, 가령 예수님께서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의 암살을 당할 수도 있었어요. 아니, 어쩌면 그냥 자연사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방식으로 돌아가시지 않고 굳이 왜 십자가여야 했냐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오늘 그 신명기, 아, 그 지금 그 오늘 그 39문의 첫 번째 줄에 뭐라고 말합니까? 십자가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죠. 무슨 의미인가? 신명기 21장 23절을 보시면요. 우리 새번역 성경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다라는 말씀이 사실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에서도 똑같은 표현이 있죠.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라는 것이 신명기에 이미 말씀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절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요. 여러분 그 새번역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했어요. 그런데 죽을 죄를 범했기 때문에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래서 사형 언도를 받고 사형에 집행을 당해서 사람이 죽은 거예요. 범죄자가 죽은 겁니다. 그런데 그 죽은 사람을 어떻게 하냐면 나무에 달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를 나무에 달아버린 거예요. 왜그 시신을 나무에 달아두는가? 지금 신명기의 말씀은 그런 배경을 두고 하는 거예요. 죽은 자를 다시 나무에 매달아 두는 것은요, 사형을 받아서 죽은 것보다 훨씬 더 엄하고 수치스러운 죽음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범죄자의 그 죄도 사형을 받아 마땅한 죄이기 때문에 끔찍한 것이지만, 그런 사람이 죽은 후에 장례 장사가 되지 않고 그 나무에 매달린다는 것은 훨씬 더 그것이 수치스럽다라는 거예요. 그마만큼 가혹한 형벌이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사형받는 것보다 더한 그런 형벌을 이 죽은 자에게 허락한다는 거죠. 그럼 왜 나무에 달아두는가? 나무에 달아둔다는 것은 사람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뜻이고,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받았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나무에 매달린 자의 비참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죽어서 매장이 되지 않고 장사되지 않고 나무에 달렸다는 것은, 아, 저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진노 아래 있는가? 그래서 그가 죽은 후에도 사람들에게 버림받아서 나무에 매달리고 장사 지내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도 저주 받은 자다. 그래서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하나님은 그런 자를 혐오하시는 거예요. 이런 저주받은 범죄자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이 더럽혀지는 걸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 그러시냐면, 해가 지기 전에 그 매달은 자의 시신을 나무에서 끌어내려라. 그래서 장사하라. 이런 명령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신명기에 있는 이 말씀을 그리스도께서 곧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런 형벌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차이점이 있어요. 어떤 점에서 차이점인가? 지금 신명기 21장은 사형에 처해져서 죽은 사람을 나무에 매달렸죠. 매달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살아계실 때 온갖 고문을 받으시고 살아계신 상태에서 나무에 매달리셨어요. 당시의 십자가형이라는 것이 얼마나 치욕스럽고 또 얼마나 중범죄자들한테 내리는 것인가라는 것은 익히 알려진 겁니다. 정치적인 뭐 그런 흉악범 같은 사람에게 가장 극심한 처절한, 왜냐하면 나무에 매달아 두면, 산채로 매달아 두면 그냥 죽는 것보다 훨씬 고통스럽거든요. 그런 형벌을 예수님에게 살아있을 때 그렇게 언도를 하고 사형을 집행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형벌이 무슨 얘기라고요? 나무에 매달아 둔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또 그것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나무에 매달린 저자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메시아일 수 없는 거예요. 신명기 말씀에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인데 그나마도 살아서 저렇게 고통스럽게 수치를 당하고 그 몸에 온갖 고통을 당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그 예수를 향해서 침을 뱉고 모욕을 하고 온갖 수치와 저주를 쏟아부었단 말이죠. 하나님으로부터도 저주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버림받아서 저주를 받은 그런 인생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였다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왜 십자가였는가? 한마디로 저주를 받은 자라는 그 가장 큰 그 울림이 거기에 있었던 것이죠. 바로 저자는 저주를 받은 자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저주를 짊어지신 겁니다. 사람의 저주와 하나님의 저주를 다 짊어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왜 그렇냐라는 거죠. 왜 그렇냐. 왜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다면 그 저주를 짊어져야만 했느냐. 예수님에게 그럴 만한 죄가 있어서였는가.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없다 그러셨잖아요. 죄가 없는데 당신의 죄로 인해서 그런 저주를 짊어진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39문 답에 이렇게 대답하죠. 그가 십자가에 달리심은 뭐라고요? 내게 임한 저주를 대신 받은 것이라. 나는 그 고백을 할 때 이걸 확신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때마다 그 고백을 하는 우리에게는 어떤 확인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끔찍하고 그렇게 버림받고 그 사람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저주를 내가 받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저주를 내가 받지 않고 나의 죄를 대신해서 내가 받을 저주를 대신해서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아주셨습니다. 그걸 나는 확신합니다. 이걸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저주를 받으신 것은 바로 내게 임한 저주를 대신 받은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되겠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율법의 저주는 뭡니까? 율법을 지키면 살지만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하나라도 범하면 모든 율법을 다 어긴 거예요. 마땅히 그 율법을 어기는 자는 죽음에, 율법의 저주 아래 놓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대신 받아주심으로써 우리를 그 율법의 저주에서 건져내 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에게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형벌입니다. 저주입니다. 우리가 요즘은 십자가를 목걸이로, 장신구로 이렇게 쓰지만 우리는 저주와 형벌의 상징을 몸에 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스갯소리로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면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 그러니까 나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 목걸이로 십자가를 지고 또 귀걸이로 십자가를 지고 그러면서 십자가를 따른다. 그런 의미는 아니죠. 그러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뭐라고요? 십자가는 아름다운 장신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저주요, 형벌을 말한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그 십자가, 그 형은 형벌이고 저주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신 자신의 허물이나 죄 때문이 아니라 나의 허물, 나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받으신 형벌이요, 저주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에게는 뭡니까? 은혜인 거죠, 은혜. 그래서 십자가가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속량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대가를 지불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응답을 살아가고 우리 인생을 가치 있게 복되게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에게 그것이 유익할 뿐만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를 속량해 주셨는가를 확인할 때 그러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40문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40문. 40문 보시면은 예, 그 다음에 40문 질문이 뭡니까? 그리스도는 그렇다면 왜 죽으시기까지 하셔야 됐느냐는 거예요. 왜 죽으시기까지 그렇게 낮아지셔야 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답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 때문에 우리의 죄값은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 위에는 달리 치를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대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에게 죽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에게 죽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죽음이 이 땅에 들어왔죠. 언제 그랬습니까? 아담과 하와 첫 사람이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그 명령을 말하자면 옥토가 아니라 좋은 밭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말씀을 어기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지음으로써 그때부터 죽음이 인간에게 시작되었고 인간만이 아니라 이 피조세계도 죽음의 그 종노릇하는 그런 역사가 시작이 되었죠. 창세기 2장 17절을 보시겠어요? 창세기 2장 17절.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그런데 그 다음 뭐라고 그래요? 그것을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너는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그저 말로만 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한번 겁주려고 그러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하시고 영원하시죠. 언약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축복의 말씀도 이루시지만 그것이 경고의 말씀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걸 먹는 날에 너는 반드시 죽는다. 말씀 그대로 진리였죠.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하신 그 말씀에 온전히 충실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대로 행하시죠. 하나님의 약속만 그대로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고도 그대로 행하십니다. 그날을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너는 죽는다 말씀하신 진리대로 죄로 인해서 사람은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우리 그 40문의 답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진리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 때문에 우리의 죄값은 달리 치를 길이 없습니다. 또 그 다음에 그 앞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우리의 죄값은 달리 치를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뭐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다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건 쉽게 표현하면 사람은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죄를 범한 것에 대해서 벌하지 않으신다면 그건 하나님의 공의가 맞지 않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께서 공의를 깨뜨리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찌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이고 신실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하나님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죄값을 치르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에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죽음이 아니고서는 갚을 길이 없어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피를 흘림이 없이는 죄를 사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죄 용서는 죄를 사하는 길은 피 흘림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그 공의가 만족되려면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그대로 성립이 되려면 사람이 죄값을 치르지 않으면 용서를 받을 수 없어요. 그 죄값은 반드시 무엇으로 치루어야 되냐면 피로 치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치른다고요? 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놓인 내가 내 죄값에 대한 그 대가를 내 피로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누가 치러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그 성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그 공의를 만족시키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구원의 능력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음인 거죠. 그것이 납득이 되지 않죠. 어찌 그런 신이 존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것이 신비요 그리스도의 비밀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은혜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 때문에 우리의 죄값은 반드시 피 흘림으로 치러져야 했습니다. 죽음으로 치러져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만 했던 겁니다. 죽으셔야만 했던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짊어주시고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을 죽으셔야만 내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40문 답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죄값은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 위에 이외에는 달리 치를 길이 없습니다. 유일한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세 번역인데요.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 시작.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에다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아멘. 하나님께서 뭘 하셨다고요? 당신의 아들을 죄악된 인생의 육신을 입고 이 땅의 모습, 이 땅의 그런 모습으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보았던 성육신하심, 이 땅에 태어나신 것, 그것 자체가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어찌 보면은 낮아지심이요. 또 어찌 보면은 아주 그 자체가 고난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그 한 주간만 고난받으신 것이 아니라 그 인생 전체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고난이었고 그리고 그 인생 전체가 고난이셨습니다. 그런 아들이 이런 죄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왜요? 죄를 없애시려고. 죄를 없애시려고. 우리의 죄를 없애시려고 우리에게 그 죄의 선고를, 사형에 해당한다고 그렇게 선고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의 선고를 내리셔서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셨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한번 보시죠. 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그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그도라는 말은 예수님을 말해요. 우리가 피와 살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런 우리를 속량하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피와 살을 가지실 필요가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서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시고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함이셨다.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피와 살을 우리와 같이 입으실 필요가 있었고 그뿐만 아니라 그 피와 살을 입은 우리 육신들이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그 저주 아래 늘 살아가는데 그것으로부터 자유케 하고 거기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 권세를 쥐고 있는 악마를 사단을 꺾으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멸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생 동안 그 죽음 앞에 종노릇하고 있는 사람들을 해방하시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으셔야 하고 또 그 죽음으로서 그 사단의 권세인 죽음을 이기셔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덕분에 이렇게 자유인이 된 겁니다. 이렇게 법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이고 관계적으로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를 회복하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의인이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의인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법적으로 죄인인데 법적으로 저주를 받아서 사형 언도를 받아야 하는 자인데 이제 법적으로 당신은 자유인이다. 이게 의인이라는 말이에요. 또 법적으로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법적으로는 의인인데 여전히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과 거리가 없고 하나님을 잘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이게 얼마나 또 불행한 인생입니까? 법적으로도 자유인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도 관계적으로도 하나님과 친밀한 하나님과 가까운 그런 사람이 되었다. 그게 의인이라는 말에 담긴 뜻입니다. 어찌 이것이 가능하게 됐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성자 예수님이신 성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자신을 낮추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심으로써 그것이 가능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를 만족시킨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에는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사랑에는요 반드시 뭐가 거기에 담겨 있냐면 진리와 정의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말할 때 이 정의와 진리를 빼놓고 사랑을 말하면 그것은 공허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의와 진리를 말하는데 이 공의와 진리를 말하는데 사랑을 또 빼놓게 되면 그것은 늘 두려움과 공포밖에 남지 않겠죠. 이것이 가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41문을 보실까요? 41문 그리스도는 왜 장사되셨습니까? 죽으셨죠. 죽으셔야만 하셨어요. 그렇다면 왜 장례까지 치렀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장사되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로 죽으셨음을 확증한다는 거예요. 왜 이런 고백이 중요하겠습니까? 당시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실제로 죽은 게 아니라 죽은 척한 것이다. 예수님은 실제로 그렇게 숨이 끊어져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죽은 것처럼 가장한 것이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꾸민 것이다. 이런 거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실제로 숨이 끊어졌고, 실제로 죽으셨고, 그래서 무덤에 장사되어 안치되었다는 것입니다. 죽은 척 연기를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잠시 기절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9절을 보시면 이와 같이 그를 가리켜 기록한 것을 다 행한 뒤에 그들은 예수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습니다. 당시에 이 사도행전이 기록될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살아있었겠죠. 예수의 시신을 이제 그 나무의 십자가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안치했던 겁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고 마태복음 27장 59절 60절에 그래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리마대의 사람이요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이요 재력이 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 죽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깨끗한 삼베로 싸서 바위를 뚫어서 만든 자기의 새 무덤에 모신 다음에 무덤 어귀에다가 큰 돌을 굴려놓고 갔다. 마태복음 27장 새번역 번역이에요. 훨씬 명쾌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셉이 어떻게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장례하듯이 한 사람이 죽게 되면 그 시신을 베옷을 입히잖아요. 그렇죠? 깨끗한 삼베로 싸서 그리고 무덤에 안치합니다. 우리는 이제 과거에는 매장을 하고 지금도 매장하지만 이제 화장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 매장 방식이 굴을 파서 거기다가 장례를 시신을 안치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 아리마대 사람 이 요셉은 관원이고 부자였기 때문에 아마 재력하고 정치적 권력도 입지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로마 총독에게 가서 그 예수님의 시신을 구하는 그런 일도 가능했죠. 아마 보통 사람은 가능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총독을 뭐 아무나 만날 수 있습니까? 더군다나 이 예수가 누굽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저주하고 그래서 정치범으로 몰고 신성 모독의 죄를 거기에 뒤집어 씌워서 그렇게 사형 언도를 받은 끔찍한 흉악범이에요. 당시의 시각으로 보면. 그런데 그런 죄수를 그런 청년을 산헤드린 공의에 말하자면 국회의원이 자신의 그 입지와 그 자리에 그런 그 두려움을 그냥 무릅쓰고 총독에게 가서 그 청년의 시신을 달라고 요구하고 그뿐만 아니라 자기가 새로 파서 만든 좋은 그 새 무덤에 그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무덤을 큰 돌로 막아놔서 장례를 마쳤던 겁니다. 예수님은 기절한 게 아니고 죽은 척한 것도 아니고 실제로 숨을 거두셨고 장례까지 마치셨습니다. 그죠? 심지어 놀라운 것은 뭡니까? 그렇게 메시아라고 소개될 그 예수님은 그렇게 죽으실 것이 미리 예언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53장 9절을 보시면요. 이미 몇백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는 폭력을 휘두르지도 않았고 메시아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인데 폭력을 휘두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정치적인 권세를 갖고 있는 그런 구원자입니다. 그런데 그 힘을 휘두르지도 않아요. 거짓말도 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그에게 악한 사람과 함께 묻힐 무덤을 주었고 죽어서 부자와 함께 들어가게 하였다. 아리마대 사람이 부자잖아요. 그의 무덤에 장사하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며 장사되실 것을 이미 성경을 통해서 예언된 대로 그리스도는 그 말씀을 응하도록 성취되도록 죽음까지도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신 분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진리를 다 성취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 전에 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 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것 그것이 성경대로 이미 예언된 대로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생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이루어졌고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 곧 실제로 죽으셨다는 것, 그래서 장례 지내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또 그 다음 뭐가 있습니까? 성경대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사흘 날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그것을 사도 바울이 전해받은 그 중요한 것을 자신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주었다.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선포한 복음의 내용이 바로 십자가와 장례와 부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것만 보고 이제 마치죠. 42문.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죽으셨다면 우리를 그 죄로부터, 그 저주로부터, 진노로부터 속량하시고 자유케 하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죽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여전히 죽어야 할까요?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셨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면 더 이상 죽음이라는 것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질문이죠. 답은 뭐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답 시작. 우리의 죽음은 자기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며 단지 죄 짓는 것을 그치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죽음은 뭐라고요? 뭐가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죽는 그 죽음은 저의 죄값에 대한 형벌이요 저주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겉으로 볼 땐 별 차이가 없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같은 죽음을 죽는다라는 그런 면에서 모든 인생은 같아 보여요. 그러나 근본적인 차이는 우리의 죽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의 죽음과 달리 저주요 진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죽음은 자기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그렇다면 왜 여전히 죽음에 이릅니까? 성도의 죽음은 뭐라고요? 더 이상 죄에 대한 저주가 아니라는 것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죽습니다. 우리 인생이 죽음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더 이상 우리에게 끝이요 저주의 마지막 소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이 우리를 이 땅에서 다르게 살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소망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고 여러분의 그 마음과 입으로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리의 죽음은 더 이상 죄에 대한 저주가 아닙니다. 오히려 무엇입니까? 죄 짓는 것을 제거하고 그리고 영생에 들어가는 관문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죽음의 역할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죽음이라는 현상은 같은지 몰라요. 그러나 그 죽음의 의미가 다르고 죽음의 역할이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의 죽음은 죄에 대한 저주입니다. 형벌이에요. 진노입니다. 그래서 지옥의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성도의 죽음은 형벌도 저주도 진노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인가? 두 가지라고 그랬죠? 성도가 죽음으로써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죄 질 일이 없습니다. 죄를 그치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의미고요. 두 번째 의미는 뭐예요? 우리에게 주신 그 영생, 영원한 생명, 그것이 드디어 시작된다라고 하는, 시작된다는 건 이미 시작이 됐는데 그것이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서도 계속 진행되어지도록 시작된다라고 하는 관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하자면 우리 축구 여러분 좋아하시죠? 아, 저는 좋아합니다. 여러분은 모르겠는데. 축구를 하면 어떻게 해요? 전반전 뛰죠. 그리고 잠깐 휴식 갖고 그걸 하프타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즘 하프타임, 좀 됐지만 하프타임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인생의 어떤 후반전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하프타임이 중요하다 그래요. 그리고 하프타임을 지나면 뭐예요? 후반전을 띕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은 말하자면 전반전이에요. 이 전반전이 끝나면 후반전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후반전을 시작하는 관문이 뭐라고요? 이 하프타임이 우리 육신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은 더 이상 우리에게는 끝이나 소멸이나 형벌이나 저주나 진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더 이 땅에서는 여전히 아픔과 고통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의 무대가 하늘로 올라져서 영원토록 살아가게 되는데 이 영원한 삶은 생명이요 고통이 없고 눈물이 없고 아픔이나 오해나 그러한 진노와 저주가 없는 그런 복된 삶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시작하는 영생의 관문이 바로 죽음이라는 문을 통해서 우리는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역할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죽음에 대해서 그 마음을 말씀으로부터 무장시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 말씀을 굳게 잡아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 혹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그 순간에도 우리의 의식이 기억할 수 있다면 무엇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영혼을 이제 영원한 생명의 관문에 두셔서 그것을 시작하게 하시는구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가 깨어있든지 자고 있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육신이 깨어있든지 자고 있든지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갑니다. 물론 이 깨어있든지 자고 있다는지는 무슨 의미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서 깨어있든지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죽음을 맞이해서 자고 있든지 우리는 영원토록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앞으로 갈게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시면 뭐라 그럽니까?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의 권세 아래 있지 않습니다. 어떤 권세 아래 있습니까?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음의 내용으로 갖고 있으시길 바랍니다. 난 더 이상 죽음의 권세 아래 있지 않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첫 번째 질문과 답으로 가는 거죠. 우리가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진정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내 몸과 내 영혼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라는 것. 우리의 몸과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이 유일한 위로입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죽은 신자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요, 영혼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 순간 즉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빛과 영광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볼 것입니다. 계시록의 말씀처럼 천상의 하늘교회가 지금도 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당한 자는 자들은 그 하늘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하나님의 영광과 빛 가운데 안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실 그날에 이제 영화로운 그리스도의 그 몸을 다시 육신으로 입고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있는 성도들도 그 변화된 몸을 입고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풍성한 삶을 계속해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신 계획이요 약속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죽으심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죽음의 권세 아래 더 이상 있지 아니하고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죽음을 인식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알기 때문에 이 땅에서 다른 삶을 살기로 그렇게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또 그리스도의 성령을 의존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